감사합니다. 5월의 또 첫 5월 2일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맞아서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정직한 자가 받은 축복이라. 참 여러분들 조금 기도하는 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면 부흥되지 말래도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성도들 간에 또는 무슨 뭐 당회원들 간에 직원들 간에 참 정직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했지만은 정직한 받은 자가 축복이 뭐냐 말이죠. 오늘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14장 11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고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1절입니다. 한 절뿐입니다. 구약성경 925페이지 잠언 14장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문을 볼 때 바를 정자, 참 바르게 살라고 해서 바를 정자를 쓰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바를 정자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도 보면은 정의라 바를 정자를 썼어요. 일단 바르게 사는 게 그만큼 필요하고 그만큼 원하는 것 같아요. 정직. 마음이 바르고 직자는 곧을 직자죠. 마음이 바르고 곧은 사람이 정직한 자죠. 정직하지 못한 자는 그 반대로 악한 자, 악인입니다. 뭐 악한 사람이 칼로 누구를 죽여야만 악인이 아니라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바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 이하 4절에도 나와 있죠. 악한 자는 무엇과 같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안정이 없습니다. 한 곳에 안정이 없으니 성공할 수도 없죠.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바람이 한번 몰아치면 그 사람이 획책했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 또 이 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인정치 않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될 텐데 인정을 안 해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인정치 않는 자, 망하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나 22장 15절 말씀에도 거기에 나와 있어. 구체적으로 악한 자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십계명에 보면은 뭐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다 악한 자겠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사람은 악한 자겠죠. 그러나 가장 우리가 쉬우면서도 악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받을 심판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 즉 천국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했고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정직한 자,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에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정직한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인가?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히 너 정직해라. 정직하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약속하마. 그 첫째 약속이 뭐였느냐?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두 손으로 다 기도를 드렸죠. 여러분들 다 정직한 기도를 드리셨겠죠? 만약 정직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다면은 헛일입니다. 목만 아프게 큰 소리만 쳤어요. 정직한 자들을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대로 정직하지 못한 자의 기도는 받질 않으시겠다는 거야. 아무리 미사였고 훌륭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떠들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기도 순서를 잘 모르는 사람들,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왜 못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말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 순서 잘 몰라도 좋아요. 자신이 없어서 참 나는 그냥 남처럼 암송하듯이 할 수가 없다. 써서 읽어. 좋습니다. 써서 읽어. 그 기도가 그 마음이 정직하면은 하나님이 그 정직을 보시고 그대로 받으신다고 했어요. 잠언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뭐가 악인의 제사입니까? 악인의 기도, 악인이 드리는 예배, 이게 제사죠. 하나님이 받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순서, 거창한 뭐 성가대, 거창한 독주자, 누구자, 거기에 정직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말을 비록 잘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면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네 기도는 벌써 믿음 보니까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정직한 자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믿음이 있는 기도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무리 산기도를 가고 무슨 뭐 작정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야단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바리새인과 같은 남을 보이기 위한 기도, 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두가 정직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교통하심을 받으리라. 잠언 3장 32절에 보면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거니와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교통하심을 받으리라 했어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묻고 대답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불통이 아닙니다. 이 불통한 자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자기 살을 찔러가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기도입니다. 형통이 되는 거예요. 일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직한 마음을 다 아세요. 불의한 마음도 아십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이 정직한 자의 기도는 이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조약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과 손을 잡았다. 하나님과 동업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업을 해야지 혼자 동업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정직한 자는 주 앞에 거한다. 시편 140편 13절입니다. 주 앞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주 앞에서 사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주와 동행하는 자 아닙니까? 같이 사는데 같이 행동하고 같이 일하는 거죠. 이런 사람 믿음은 절대 좌절이나 실망이나 포기가 없습니다. 항상 희망이 있어. 자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항상 그 믿음에는 은혜가 따릅니다. 하는 일이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아, 제가 은혜 가운데 삽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나 여러분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야지. 입지 못하고서 아무리 은혜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은혜스럽고 그 행동이 은혜스럽고 말이죠. 사람 보기에도 은혜스러워야지. 아 은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또 받을 수 있겠어요? 네 번째로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죠.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얼굴도 뵙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살겠다고 잔소리를 합니까? 있을 수가 없죠. 세상에서도 높은 분을 뵈러 가서 뭐 대통령이라든가 위로론을 뵈러 갔다가 참 만나지 못하고 난 너 만나고 싶지 않다. 문전박대죠. 돌아올 때 참 서운하잖아요.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드려야만 부탁을 해야만 내 일이 해결이 될 텐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면 얼마나 섭섭하고 답답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런다면 참으로 괴로운 일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뵙지 못하고 대화도 못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뭐 자기 많이 찾았습니다. 얼마나 찾은지 모릅니다. 아, 찾은 지 30년이 됐습니다. 몇십 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고 제가 찾지를 못했네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왜 마음이 바르지 못하냐? 바르지 못한 자는 만나주시질 않아. 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 그럴 때 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네요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아, 내가 뭐가 바르지 못해요? 아, 대듭니다. 대들어. 아, 우리가 아이들을 꾸중할 때 야, 이건 너 잘못했구나. 뭐가 잘못됐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그런 태도를 가증하게 보신다.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해야만 하나님이 얼굴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봐야 내 소원이 성취될 거 아닙니까? 내 기도 제목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 천국에 살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바리새인 같이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정직한 자의 길은 배로가 있다. 큰 길이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 큰 길을 뭐 블루바드라고 얘기를 하죠. 큰 길, 또 뭐 에베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을 가리키는 말들이 많은데 큰 길, 대로. 이 대로가 있으면은 그 대로를 가진 사람을 보면은 하는 일마다 일이 커지고 잘 돼. 예를 들면은 작은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참 내가 목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 큰 목장 주인이 돼가지고 수천, 수만 마리의 그 참 대목장으로 발전했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 손 대는 것마다 개혁하는 것마다 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지? 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힘을 받아가지고 나가세요. 나가세요. 욥기 8장 7절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 처음엔 걷다가 나중에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는 용두삼이라 그러죠. 머리는 용처럼 크게 나와가지고 끝은 뱀꼬리처럼 됐다. 용두삼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했다. 적게 시작했지만 네가 크게 성공할 것이란 말이죠. 욥기 8장 7절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9절에 19절에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역시 정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나 무슨 사업을 하든지 대로 즉 평탄한 길에 축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고 가시덤불이 오게 되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든지 평탄한 대로의 길을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믿고 참 산다면은 정직하면 돼.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거 정직하게 해보세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욕을 먹어도 그 순간 욕을 면하려고 해서 임시 방편으로 거짓말하게 되죠. 그러면 자꾸 더 큰 거짓말 하게 돼.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 하고 적은 보자기 더 큰 보자기 자꾸 씌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커져버린 거짓말을 막을 게 없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판이 그거잖아요. 뭐 그냥 뇌물을 여기저기 다 줬다가 안 했다고 말이죠.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서 터져나오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로 신용을 잃게 되면은 사람들이 참 적게는 상대하지도 않죠.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뭐 한다고 해놓고서 구워달라고 해놓고서 갚는 법이 없어. 예를 들면 돈이 있어도 없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상대를 안 합니다. 거래를 안 해. 그러니까 참 정직해야 돼. 그 영어에도 그 말 있잖아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이죠. Honest is best policy라고 하잖아요. 아니 뭐 나라와 나라도 거짓말로 계약하면 금방 들통나게 돼. 아 지금 시대가 뭡니까?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아 여기서 얘기한 거 그대로 있고 아니 가서 계약을 하는데도 녹음기 속에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래놓고서 왜 나중에 안 했다 그러냐? 이거 보이잖아. 너 이렇게 말하는 건 여기 틀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말씀이 뭐냐? 정직하지 못하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자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거짓에서 비롯되니까,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사탄을,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자를 향해서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시험해보라.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네가 과연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시험을 좀 해봐라. 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전부가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믿는 척만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초대교회 때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즉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해보라. 그래서 만약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즉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가짜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짜 목사가 되고 가짜 장로가 되고 가짜 권사, 가짜 집사가 돼서는 어떻게 천국을 들어간다고 보장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5절에 그들을 가리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시온산에선 14만 4천, 우리가 노래도 하지만은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손해를 볼 전정 천만만 한단 말이죠. 또 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그 새 노래도 우리가 부러야 될 노래인데 정직하지 못한 자는 그 내용도 모르고 부를 기회도 없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4절에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믿음의 정절입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자입니다. 여기 여자는 야고보 4장 4절 말씀 볼 때 이 세상을 말했죠. 타락한 죄악된 세상을 참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치마 입은 여자가 아니라,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말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게 되면은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정직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도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상은 관두고 상이 없다는 건, 천국에 가는 사람은 다 상이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는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건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농담으로 했다, 무슨 뭘로 했다 하지만은 이것이 뭐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죄다, 간음죄, 도적질 똑같이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근본이 거기서 나오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믿는 척하는 것, 이게 거짓말하는 죄죠.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간다고 그랬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계시록 22장 15절에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한다? 아, 남이 속는 거 볼 때 아주 고세. 내가 농담으로 했다. 농담? 하나님 앞에 농담이 통하지 않습니다. 죄 짓고서 아, 이거 농담으로 했는데 그러느냐? 농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11절에도 그 예수님이 그 이방 백부장, 요즘으로 하면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그 군인이죠. 아, 그 믿음을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너무나도 정직하고 순진한 믿음이니까 말이죠.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니까. 이 5월 달이면 우리가 뭐 다음 내일이죠.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왜 어린이가 귀여우냐, 착하냐, 좋으냐? 정직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요즘 그런데 너무 이 메디아라든가 이 세상이 애를 애같이 만들질 않았어요. TV 나오는 애들 보세요. 순진하지가 않아요. 어른 이상으로 말을 합니다. 그걸 아주 똑똑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애는 애다워야지. 그렇잖아요. 순진한 맛이 있어야 될 텐데 뭐 너무 미끄럽게 말들을 잘해. 세상 얘기를 너무 잘합니다. 어린애가 아직 서너 살,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 그래서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나라의 본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 자랑하는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슬피 우는 거는 좋은데 왜 이를 이까지 갈까요? 정말 내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또 그러기 위해서 형식적인 일을 많이 했잖아요. 남 볼 때. 그런데 가보니까 유황불이더라. 지옥이더라 말이죠. 억울하다. 억울한다고 바꾸십니까? 착각은 자유죠. 아이 나는 틀림없어 틀림없어 하면서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야. 주님의 경고 말씀을 듣고서 내 말과 행동 믿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 나는 다 됐어. 걱정 없어. 죄나 고치라 그래. 구약시대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죠. 왔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저 달이다. 달을 가리키잖아요. 달을 가리키면은 그 달을 봐야잖아요. 달을 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모세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예수를 가리키면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찾아봐야 될 텐데 모세만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바라는 모세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다. 수를 한답니다. 왜? 안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데도 말을 듣질 않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목이 터지라고 얘기를 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듣질 않네요. 알았다. 그 뒤처리는 내가 아마 됐다. 그 뒤처리가 뭐겠어요? 심판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7절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정직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꼭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되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야지. 되지 못하고 떠나면 가는 곳이 뻔하다고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모르죠. 아 나는 뭐 괜찮아. 뭐가 괜찮습니까? 젊으니까 괜찮아요? 아 순서 없습니다. 젊다고 그래서 부르실 때 내가 정말 의인이라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가야지. 아직 회개를 못했는데 지금 하면 안 될까? 지금 시간 있을 때. 요즘 TV 보니까 그래요. 다 안전하다. 예? 자, 여유 있다. 이럴 때 하라는 거예요. 급할 때 안 됩니다. 이사야 네,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길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믿지 못해요. 시편 37편 5절에 참 우리의 길을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다 이루어 주시고 빛나게 해 주시겠다. 6절에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이라는 것은 낮 12시의 태양입니다. 머리에 아주 정면에서 비칠 때에 동서남북 전후좌우 어디를 봐도 그림자가 없어요. 어두운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 밝은 생애를 살아야지. 그냥 어떻게 감춰볼까 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 믿는 사람의 태도도 아닐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래가지고는 살질 못합니다. 잠언 11장 3절에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어디로 인도합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어디로 인도해?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만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악인, 사특한 자,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망케 한다니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이죠. 내 돈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수단 가지고 사는데 왜 내가 남을 의지하냐? 내가 누굴 믿어? 내 자신도 믿기 어려운데 말이지. 내가 어떤 놈을 믿는단 말이냐? 좀 안다고 하는 사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16장 3절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믿기 때문에 그 경영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사모님들이 부인들이 남편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아 설사 남편이 슬쩍 어떤 거짓말을 좀 해도 100% 믿습니다. 왜? 아 물론 자주 하게 되면은 이제 불신이 믿지 못하죠. 왜 믿느냐? 100% 의지가 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자기를 남편에게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뭐 내 사람이니 안 사람이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여자가 남편에게 또 자기처럼 또 맡겨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내가 맡겼는데 어느 누구가 뭐가 욕을 하죠? 맡긴단 말이냐 말이죠. 눈을 부릅뜨고서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아, 입에 거푸 불무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하신다. 잠언 14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도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진흥이라는 것은 이름을 떨쳐서 아주 유명하게 되고 정직한 자가 어느 동네에 살게 되면 그 동네 모두가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 저긴 참 정직한 동네라. 거짓말하는 자가 살게 되면 아 저기는 거짓말쟁이 동네다. 아 전체가 다 거짓말처럼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살아야 돼. 우리나라도 정직한 사람이 많이 살게 되면은 정직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가 되는데 지금 그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그 지금 부정한 자를 소탕한다고 신문에 매일 나고 누가 뭐 얼마를 받았네 안 받았네 그 야단들 하는데 이게 지금 정직과 부정을 좀 정리를 해야 돼. 한번 저는 그런 생각해. 대통령이 특별한 그런 뭐 돈을 벌겠다든가 이런 좋지 않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5년이면 5년 동안에 한번 이거 한번 정리하고 관두겠다 끝내겠다.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좀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걸 뭐 수십 년 할 것도 아니고 이북처럼 몇십 년 독재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내가 대권을 받고 국민의 신임을 받았으면 아 지금 좋잖아요. 그 입장 곤란하다고 밤낮 밖에 나가서 외교만 할 게 아니라 안에 좀 들어와서 한번 정리를 하라 말이야. 손가락질하고 반대하더라도 좀 소신 있게 하고 대통령직을 물러나면 되지 않겠냐. 전 그런 욕심이 아니 물론 제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문을 보면 하도 답답해서 한번 좀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시편 84편 말씀에도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저나 여러분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좀 받기를 원해. 그게 뭐가 됐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떻든 말이죠. 그러면 좀 정직한 자가 되면 주겠다고 그렇게 시편 84편 11절에 약속해요. 하나님은 빛이다 태양이다 하면서 그 다음번에 빛과 태양의 축복을 받으려면 제발 좀 정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도 뺏어가기도 하고 없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직하면 좋은 것을 내가 아끼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게 깍쟁이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주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지금 아무리 우리가 좀 뭐 가진 게 좀 없다, 적다 해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하박국 2장 3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참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줘?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이 하박국 2장 3절 여러분 꼭 읽으시고 꼭 정직한 자라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5장 1절과 4절 2절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